안녕하세요. 아하 정호에 만나요. 목요일에 만나는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류경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에 대한 많은 도움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아마 그 덜렁대고 또 네.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네. 그 언어를 빨리 말할 수 있고 네.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네. 덜렁덜렁 거리는 학생 그리고 네. 좀 외향적인 학생이 네. 영어를 빨리 배워요. 네. 현재 지금 제가 그 중국에서 갓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 한 서너 명이 거의 네.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공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저에게 네. 이메일을 보내셔요. 네. 패트릭, 지금 내 반에 있는 네. 에드워드라고 하는 학생이 네. 전혀 입을 떼지 않아. 네. 이유를 모르겠어. 네. 그 학생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성적표를 보면 네.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네. 수학, 사회면 사회, 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모든 과목이 전부 네. 전교 1등인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제 방에 불러서 중국말로 네. 물어봤죠. 네. 에드워드야, 네. 왜 영어를 못해? 네.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네.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네. 내가 실수할까 봐. 네. 내가 말을 잘못하면 친구들이 날 보고 웃을까 봐 네.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확신하건대 네. 네가 영어를 잘못 말해도 네. 웃는 학생 한 명도 없어. 만약에 네. 네가 영어 잘못 말했을 때 네 친구 반 친구들이 웃으면 네. 선생님이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네. 하고 그 학생을 데리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학생에게 주지를 네. 시키고 네.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네. 이 학생이 오늘 네. 그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도움을 청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네. 자기가 집에서 네.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를 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네. 일주일 중에 1, 2분을 네. 본인이 편하다고 느낄 때 네. 선생님께 I want to have my news 이렇게 네. 손을 들고 말하면 네. 선생님은 공부 시간 중 아무 시간이라도 네. 그 학생들 앞에 불러서 네. 말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에드워드라는 학생이 아이스크림이 네. 욕심이 났는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네. 자기가 준비했던 네. 공책을 펴더니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네. 지난 주말에 네.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그 영화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네. 말을 뚝 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죠. 네. Edward, 네. I want to hear more about your story. 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친구들에게 네. 니네들 중에서 지금 에드워드가 앞에서 네. 말할 때 영어를 틀리게 말했니 아니면 안 틀리게 말했니 했더니 한 녀석이 손을 들더니 네. 에드워드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아. 그리고 모든 학생이 갑자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영화의 제목은 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네. 무려 1, 2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학생이 네. 17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흥에 겨워서 네.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중단시키고 오케이, 에드워드, that's enough. 네. You can go back to your seat. 예. 이렇게 해서 네. 에드워드는 스스로에게 갇혀 있었던 네. 그 문을 깨고 나와서 네. 지금은 정말 친구들과 영어도 잘하고 네. 아주 빠른 진보를 보이면서 네. 하루하루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5학년이에요. 참고로 네. 그 학생이 국민학교. 네. 또 다른 학생은 4학년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네. 매일같이 울고 네.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지 않을래. 엄마. 네. 엄마가 반 교실 입구까지 데려올 동안 계속 매일같이 울었던 학생이에요. 네. 그랬던 학생이 네. 담임선생님이 임신을 해서 임신 휴가를 내시고 집으로 가시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그 담임선생님이 네. 이 학생의 영어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몸 체격도 좋으시고 네.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푸근한 얼굴을 가진 네. 선생님이 네.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저는 홀랜드 사람입니다. 네. 부모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네. 저는 지금도 홀랜드 말을 제대로 못해요. 네.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호주로 이사 가셨어요. 네. 호주에 가서 다시 영어를 배워야 했어요. 얼마나 그 영어가 힘들던지 네. 저는 매일 울었답니다. 아... 왜?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네. 쉬울 걸 네. 왜 엄마 아빠는 나를 호주까지 데리고 와서 이 힘든 영어를 배우게 할까?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네. 자기 반에 있었던 유학생들에게 네. 특별히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네.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네. 앞으로 여러분에게 네.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날부터 아. 그 한국 여자의 이름이 줄리예요. 네. 테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네. 태도가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섭게만 느껴졌던 네. 임신해서 집으로 가셨던 선생님은 굉장히 쌀쌀맞고 찬바람이 쌩쌩 돌 정도로 네. 너는 영어를 못하는구나 네. 하고 얘를 무시만 하셨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아이가 말을 천천히 해도 다 네. 들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시간에도 천천히 네. 설명을 해주신대요. 네. 그러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네요. 담임 네. 선생님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세 번을 만난대요, 우리가. 네. 그런데 아마 그 줄리라고 하는 학생은 네.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불과 한 텀이 지났는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 10주가 네. 지났는데 그 여학생이 네. 이제는 네. 영어로 일기를 쓰고요. 네. 매일같이 선생님께 와서 보여드리고 선생님하고 간단한 회화를 자유롭게 하고 네. 또 선생님이 매일같이 점심 주문을 하는 것을 이 학생에게 맡겼어요. 네. 뉴질랜드 학교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네. 학생들이 자기 점심 봉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자기 이름, 교실 이름, 네. 그다음에 자기가 주문할 음식 이름을 쓰고 네. 음식에 해당되는 값을 거기에 넣고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네. 반에 갖고 와서 반에 비치된 그 베스킷 바구니에 넣어두면 네. 담당자인 줄리가 그 베스킷을 가지고 네. 학교 급식소에 가서 네. 아침 시간에 거기에 전달을 하면 학교 매점에서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네. 11시 반쯤 네. 다시 줄리가 학교 매점에 가서 그 음식을 받아다가 점심시간에 네.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영어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자기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몰랐던 네. 학생이 네. 이제는 일일이 학생들의 점심 주문표를 확인하고 네.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고 가서 그 모든 음식들을 매점에 네. 주문하고 네. 또 확인해서 받아오는 해서 이 줄리는 이제 네. 기본적인 회화는 물론이고 어려운 단어를 척척 써가면서 네. 불과 20주가 지난 현재 네. 현지 학생들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네.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 네. 어머님은 아직까지 영어를 엄청 못하시지만 네. 어머님은 거의 놀라움에 가까워서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1년만 계획하고 오셨는데 네. 아이가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것을 보시고 네. 남편에게 졸라서 네. 지금 2년 동안 있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네. 그걸 보아도 네. 한 학생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열고 네.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틀려도 또 그 완전히 그 털털한 사람처럼 완벽주의를 버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막고 짓거리면 네. 그 외국어는 네. 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네. 중국 부모들에게 아주 꺼리낌 없이 마구 짓거리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어떤 분은 저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애써서 제가 하는 뭐 브로큰 차이니스겠지만 다 이해를 하시고 네. 저를 격려해 주셔요. 너 정말 중국말 잘한다. 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네. 더 흥이 나서 네. 더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지금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영어가 되었든 중국어가 되었든 일본어가 되었든 스페인어가 되었든 모든 언어는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네. 또 본인 스스로의 이러한 그 언어를 향해서 나아가는 네.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매님은 네. 영어를 그 지금 뉴질랜드에 오셔서 네. 생활하시면서 네. 어떤 식으로 그 지금껏 해오셨어요? 한번 본인 경험을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선생님은 막 제가 감히 선생님 앞에서 제 경험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저는 정말 성격이 샤이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입을 안 뗐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해요.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서는 잘 안 하니까 그게 발전이 예, 안 되더라고요. 처음 이제 이 나라에 와서 교사가 되었을 때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으로 교사 생활을 한 것이 킹스 칼리지였어요. 네. 킹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중국어 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교사로 임용되기까지 아주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는데 17군데 학교에 지원서를 냈지만 한 군데 학교에서 네. 응답이 왔어요. 네. 물론 제 이름이 이제 저는 성당에 다니고 제 세례명이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CV를 네. 그 제 경력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제 이름을 네. 한국 이름을 쓰지 않고 영어 이름을 썼어요. 네. 패트릭 류. 네. 그랬더니 제가 사실 그렇게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 현지 그, 네. 그 ESL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두 아이를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영어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네. 제가 교사가 됐고 그다음에 그 교사 직업을 찾는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네. 그 몇 가지 팁을 주셨어요. 네가 경력서를 제출할 때는 네. 네 한국 이름을 쓰지 말고 아. 네가 영어 이름이 있다면 네. 또는 너 지금 성당 다니니까 성당 세례명을 네. 영어로 쓰라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 했더니 네. 그분 말씀이 생각해봐. 뉴질랜드에서 네. 교사로 네. 네가 영어로 사람들을 가르칠 텐데 네가 한국 이름을 써서 그 사람들이 네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조차 어려울 텐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교사로 뽑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니?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이름을 패트릭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15군데가 넘는 곳에 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네. 했는데 한 군데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린필드 칼리지라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반반씩 가리키는 선생님을 네.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응모를 했고 네. 제 이제 대학교 그 학업 성적표가 워낙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교사 그 과정 중에 서너 군데에 가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할 때 또 좋은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뒤밀어서 이제 네. 가서 한번 인터뷰도 했고 네. 다행히 제가 이제 뽑히게 됐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컨트랙이라는 것을 맺죠. 네. 그래서 컨트랙을 받고 영어 그 일본어 0.5시간, 중국어 네. 0.5시간 합 네. 1.0 그 풀타임 교사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물론 그 노비스 티처라고 해서 교사 교육대학을 막 나온 사람들에게는 네. 그 0.8시간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네.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인 학교에서 네. 2년 동안 그 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것이 인정받아서 네. 그 노비스 티처로 그, 시작은 했지만 그 0.8시간이 아니라 그 풀타임 선생님 시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랙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집사람과 네. 한국으로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났죠. 네. 그래서 이제 11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1월 초에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제 네. 교사를 시작할 그 진짜 푸르른 꿈을 꾸고 그 뉴질랜드에 돌아왔는데 네. 우편함을 열어보았더니 네. 빨간 글씨로 urgent라고 쓰여있는 편지봉투 두 개를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뭘까 하는 걱정과 함께 편지를 개봉을 했더니 네. Unfortunately, you didn't reply our request.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 내가 너에게 네. 너의 교사 생활 그 컨트랙 맺은 내용에 대해서 네. 긴급히 변화된 사항을 알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했지만 네가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는 이 교사를 원치 않는다고 판단해서 너의 컨트랙을 파기한다라는 네.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불행히도 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네. 그 학급을 결정할 만큼 모여지지 않아서 중국어 교사 측은 네. 파기하고 일본어 교사만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데 네가 그 파트타임 티처로 네. 우리 학교에 오겠니라고 물어보는 편지였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그 편지를 받았더라면 아마 신중하게 갈까 안 갈까를 고려해 봤을 텐데 네. 이미 결정은 제 손을 떠난 상태였고 네. 저는 이제 불과 한 달 뒤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교사의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그 교사를 모집하는 잡지에 네. 새로운 광고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네. 물론 저의 스승이시고 그 은사셨던 오클랜드 대학교의 중국어과 그 폴 클락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킹스 칼리지에서 네. 긴급하게 중국어과 교수를 중국어과 그 교사를 모집한다는 네. 그런 광고를 보셨기 때문에 빨리 응모에 응하라는 그런 네. 그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준비를 해서 킹스 칼리지에 네. 그 응모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혔고 네. 가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뵐 시간을 그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 그 인터뷰어로 정해져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들어갔던 중국 분이 나오셨는데 얼굴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두 번째 분이 들어가 계신 동안 왜 네 인상이 그러니? 그랬더니 중국어를 가르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 너는 아예 인터뷰 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분도 안 돼서 쫓겨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을 보고 있자 노니 그분도 1분도 안 돼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한 감도 있고 어떻게 중국 사람이 중국어를 못 가르치고 네. 쫓겨나왔을까 하는 걱정도 하면서 네. 저는 접견장에 들어갔죠. 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 5232. 집살 때는 247에 4989. 땅 팔 때는 247에 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그랬더니 저를 세 분의 그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외국어과 담당 그 교사, 네, 그리고 부교장, 이렇게 세 분이 앉아서, 네, 저를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아, 패트릭, 너는 자격증이 있구나. 네. 우선 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거다. 네. 네 자신이 왜 네가, 네, 중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을 해봐. 네. 그래서 저는 앞에, 제 앞에서 퇴짜를 맞고 나온 두 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만약, 네, 저에게, 네, 한국말을 가르치라고 지금 저에게 요청하시면, 네,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은 어려서부터 배웠고 말했고, 네, 지금껏 사용해 왔지만, 네,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가르칠 만한, 네, 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저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분명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중국어를 가르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외국인으로서, 네, 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바둑아 바둑아, 가장 기초부터, 네, 두보의 시까지, 네, 고전까지, 네, 다 3년 동안 철저히 배웠고 나름대로 장학금을 받아서 중국의, 네, 우한대학이라는 곳에, 네,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고.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어 그 토플이라고 하는 한위 스위핑 카오스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네, 100점 만점에 84점을 맞아서, 네, 고등학교 학생이 말할 수 있는 중국어의 수준을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나름대로, 네, 모든 그 증명을 해보였어요. 네.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비서를 부르시더니, 네,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두 저희가 27명이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아하. 제가 세 번째였으니까 24명의 사람들이,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나가서 이미 우리가 뽑았다고 돌아가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네. 27명의 중국 사람을 제치고 한국 사람이 중국어 선생이 되다니.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네, 그 나머지 24명의 그분들도 중국어 자격증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았던지, 네, 아니면 평소에 열심히 했던 탓인지,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다는 킹스 칼리지 사립학교에, 네, 중국어 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중국어 교사가 됐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뉴질랜드 국민당에, 네, 펜시 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홍콩에서 오신 분인데, 네, 중국 교포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네, 당시에 제가 교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뉴질랜드의 대학교 검정시험 과정은, 네, 버서리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펜시 왕이라고 하는 국민당 국회의원이, 네, 문교부에 로비를 해서, 아, 교육부에 로비를 해서, 네, 중국 학생들이 네. 중국어를 네. 시험 과목으로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킹스 칼리지에서 네.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서 네. 내신 성적이 88점.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산 적도 있고 네. 부모님들이 비즈니스맨들이라 네. 중국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중국어 교육을 의뢰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중국 문화라든지 네. 중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네. 공부가 어려웠지만 네.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 펜시왕 위원회의 그 로비 때문에 네. 이 학생들이 첫 해 제가 가르친 첫 학생들이 네. 시험을 보고 왔는데 평소처럼 평균 점수가 88점 또는 70몇 점에 해당되는 네. 점수를 받고 돌아왔지만 네. 현지 중국 학생으로서 유치원 시험이나 다름없는 아주 기초적인 중국어 시험을 함께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그 학생들의 점수는 상향이 되고 네. 제가 가르쳤던 중국어를 배웠던 이 현지 학생 키위 학생들은 네. 스케일 다운되어서 88점 맞아야 할 학생이 48점이라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점수를 받아서 네. 그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시고 네. 교장 선생님도 문교부에 항의는 했지만 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네.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왔냐면 네. 그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던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를 포기하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네. 내년도에 네가 가르쳐야 될 중국어를 네. 학교에서 계속 지속할지 걱정이다 해서 네. 저를 토플 과정에 다시 오클랜드 대학으로 파트타임으로 보내셔서 제가 토플 그 증서를 딸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 영어를 가르치는 네. 그 자격증을 받도록 네. 저에게 그 과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6개월 만에 따고 네. 이제 그 이듬해에는 저에게 일본어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왜냐하면 네. 일본어를 가르치시던 그 외국어 담당 교사분이 네. 임신을 해서 네. 그 임신 휴가를 받으셔 1년 동안 쉬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또 아시안 랭귀지라고 그 아시안 스터디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네. 아시아에 관한 문화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라든지 네. 언어 그리고 각종 그 에티켓을 가르칠 수 있는 네. 그 일반 사회 과목에 속한 그 커리큘럼을 직접 만드셔서 저에게 네. 그 과정을 새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킹스칼리지죠? 예, 예. 0.6시간의 네. 그 시간을 확보했고 네.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그 과제를 주셨는데 네. 이제 네가 테솔 과정 그 자격이 있으니 태국의 왕립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네. 그 학생들을 킹스 칼리지에 방학 동안에 데려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네. 그리고 각종 문화 체험도 하게 해서 학교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라고 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네. 셋이서 책자를 만들고 네. 계획을 짰죠. 그래서 네.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영국 교육의 바탕을 둔 태국의 왕립 그 고등학교와 네. 킹스 칼리지가 자매 결연을 맺되 네. 1년에 3번 60명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네. 20명씩 한 반으로 나눠서 그 뉴질랜드의 방학 2주 동안 네. 오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두 분의 영어 선생님 세 분이 그 학생들에게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네. 세 차례에 걸친 짧은 그 단기 영어 학습을 주도를 했고요. 2주 네. 동안.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그 킹스 칼리지에 있는 그 사커 코치 축구 코치 선생님, 럭비 코치 선생님, 네. 크리켓 코치 선생님 세 분이 네. 학생들 20명을 반별로 네. 네. 3일씩 돌아가면서 네. 축구 기술, 크리켓 기술, 그다음에 럭비 기술을 가르치는 네. 특별 그 코칭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가까운 근교에 네. 그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킹스 칼리지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은 해결했고 킹스 칼리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네. 잠은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서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면 네. 이 학생들을 킹스 칼리지의 캠프장으로 데리고 가서 네. 일주 동안 킹스 칼리지 학생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네. 캠프 과정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3주 동안 그렇게 교환 학생으로 60명의 학생들이 와서 네. 1인당 5,000불씩을 학교에 내고 네. 그렇게 1년에 3차례 진행을 했어요. 학교는 거의 밀리언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죠. 90만 불이라는 수입을 올렸고 네. 이 소식은 곧 네.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제가 킹스 칼리지에서 2년째 근무를 거의 마쳐갈 즈음 네. 지금 현재 있는 파인허스트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 미세스 팬맨 월터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네.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네. 너를 우리 학교에 채용을 하고 싶으니 네. 이미 네 학교 교장 선생님과는 그 이야기가 됐으니 네가 원한다면 네. 우리 학교에 오지 않겠니라는 네.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운전을 해서 네. 이제 현지에 있는 이 학교에 와서 학교를 둘러보고 네. 가장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네.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던지신 미끼였죠. 여기에 오면 그 네. 학교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줄게.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학교를 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17년째 이곳에서 네.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만족스럽게 생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연세라면 연세고 좀 하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도 뭐 나름 거의 매일 한 2시간 정도 네. 그 짐에 가서 네. 자신을 위한 그 뭐 체력 단련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만사에 매사에 긍정적인 그 네.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네, 선생님 얼굴에 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네. 저도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해보지만 가끔 그 선생님들께서 네. 교사들께서 그 학생들이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네. 그 선생님들을 이제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교사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네. 그것 때문에 며칠씩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자신의 그 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가끔 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 인생에 네. 들어왔다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와 네.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좋은 인연을 주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힘든 또는 나쁜 인연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공자, 맹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상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선생도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교훈을 주는 나쁜 선생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나쁜 곳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저는 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를 괴롭히는 학생도 나에게 나를 성장시키는 네. 또 다른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죠. 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더라도 네. 저는 그것을 쉽게 웃으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도 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정말 골치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오늘 내가 이만큼 단어 오늘 30개를 외웠구나. 내가 오늘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 내일은 네. 두 번 해볼 거야. 네. 내일은 내가 이 신문 기사를 일면만 보지 않고 이면도 네. 한번 해볼 거야. 네.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저 농담이 무슨 뜻일까?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나도 창피해서 같이 웃었는데 네.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물어보면 창피하겠지? 하지만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물어봐요. 네.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모르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줄 알죠. 네. 하지만 저는 두 번, 세 번 얘기를 들으면 아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나중에 제가 그 농담을 네. 다른 사람에게 써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으려면 네. 그만큼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적극적인 면에서. 자세, 네. 털털한 자세. 그리고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고 이게 틀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완벽한 영어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네.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네. 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영어 하나밖에 못하지? 네. 나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 내가 영어를 좀 못해도 너는 네.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하고 저는 자신 있게 그 사람 앞에서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네. 자신 있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매님도 그런 자세를 바꾸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선생님처럼 도전적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네. 뉴질랜드 뉴스는 전혀 듣지 않으시고 네. 뉴질랜드 텔레비전도 보지 않으시고 네. 한국 TV, 한국 드라마, 네. 한국 뉴스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네. 이곳에서 살고 있으려면 네.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방법은 네. 빨리 현지화 되라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네. 내가 영어를 말하는 영어권에 왔으면 네. 재빨리 그 사회에 적응돼서 네. 왜 한국 음식만 드세요? 여러 가지 외국 음식도 드셔보시고 네. 그 문화도 빨리 익히시고 네. 가능하시면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네. 한국 사람 요즘 인기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K-POP이라든지 네. 한국의 문화를 세계 사람들이 전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리면 네. 많은 현지인 친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유학 오신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 부모님들과 만나서 네. 스스럼없이 얘기하시고 네. 교실에 일찍 10분 먼저 가셔서 네. 자녀를 들여보내 놓으신 뒤에는 다른 학부모님들과 영어를 네. 가지고 네.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네. 영어는 스스로 자라날 거예요. 네. 그런 기회는 누가 주지 않아요. 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네. 물을 먹는 거는 말이거든요. 네. 많은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네. 그렇죠? 예, 자매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너무 좋으신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참 자매님 자녀분들은 몇 가지 외국어를 배웠나요?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네. 큰 아이는 불어와 한국어와 영어를 하고 네. 둘째 아이는 일어와 한국어와 영어를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3개국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네. 언제 그 외국어를 배웠나요? 몇 살 때? 아, 이 나라에서는 칼리지 때 칼리지 때요? 네. 네. 저희 두 아들도 이제 그 불어를 배웠는데요. 네. 이제 집에서 가까운 그 킹스 프라이머리 스쿨 이어 7, 이어 8, 2년 다닐 때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불어를 선택해서 배웠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아이들의 나이가 11살 그 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큰 아이는 나이가 25살이고 둘째 아이는 18살인데 네. 지금도 그때 배웠던 그 불어를 네. 잊지 않고 잘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친구를 만나거나 네. 또 저희 가까운 그 성당 친구 중에 그 블란서 그 부인하고 결혼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만 나타나면 두 네. 아이가 쫓아가서 네. 그분하고 계속 프랑스어를 하는데 네. 정말 옆에서 보면 꼭 자기 모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네.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 링귀스틱 언어학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12세 이전에 네. 아이들이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네. 모국어가 저장되는 그 뇌에 네. 같은 부분에 저장이 된대요. 네. 그래서 12세 전까지 몇 개 국어를 그 아이에게 네. 그 퍼부어도 네. 그 아이는 예. 다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15세, 뭐 18세, 저처럼 38세 네. 이후에 네. 외국어를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 네. 모국어가 저장되는 뇌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 저장되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꺼내서 해석하고 다시 얘기를 하려면 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한 한국 여학생이 무려 8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서 네. 각종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휩쓸고 네. 한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학생이 그때 당시 나이가 13살이었는데 네. 그 학생의 말로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네. 특별한 계기에 그러한 각국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네. 한 언어를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네. 본인이 또 원해서 네. 무려 8개 국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예,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본적인 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언어는 네. 별 무리 없이 아이들이 네. 어릴 때 잘 가르쳐만 준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제가 알기로 현재 이곳에 와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 부모님들이 네. 주말이 되면 네.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네. 중국어 배우는 네. 그 주말 그 교실에 네.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이제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 학교 교실을 빌려서 네. 중국어를 주말에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을 곧 개설하려고 학교와 협의 중인데 네. 아마도 중국어를 영어 못지않은 열풍으로 많은 한국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아마도 중국이 부상하는 경제 대국 때문에 네.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 한국 분들이 예상 외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그 유학 나가는 숫자가 네. 점점 그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추측해 볼 건데 아마 요즘 한국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네. 그 각종 기관에서 네. 그동안은 토플이나 토익이나 또 네. 외국 그 영어 스펙에 관한 많은 조사들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회사의 발전이라든지 네. 그런 것과 결국에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네. 해외 유학을 시켜서 네. 영어를 스펙으로 쌓아서 돌려오지만 회귀하는 그 학생들이 네. 예전만큼 대기업이라든지 네. 각종 그 기관에 취업을 네. 하게 되는 기회가 네. 예전만큼 그 높지 않기 때문에 아. 차츰차츰 그런 그 추세가 네. 감소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국 내 이미 많은 그 외국인 그 학교들이 네. 그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한 아마 이유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는 동감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자유해